브라보 힘내라 인생 브라보 어제는 안녕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힘차게 달려간다 브라보 힘내라 인생 브라보 멀고먼 세상 아직 남은 꿈들이 있어 나는 신나게 달려간다 브라보 빈몸으로 태어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살아온 날들 온몸으로 부딪힌 세상이란 건 참 쉽진 않더라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고 그렇게 살아가고 얻은 게 많아 후회는 없다 나는 또 달려간다 브라보 힘내라 인생 브라보 어제는 안녕 달려간다 브라보 힘내라 인생 브라보 멀고먼 세상 아직 남은 꿈들이 있어 나는 신나게 달려간다 브라보 달려간다 브라보